북녘당에서 이 방송 듣고 계시는 형제자매 여러분들, 그리고 남한에 계시는 성도님들과 중국 동북 삼성에 계시는 조선족 동포 여러분들, 그리고 러시아에 계시는 북한 노동자 여러분, 주 안에서 문안 올려드립니다. 복음의 메아리 강한빛입니다. 5월은 선물을 해야 할 일이 참 많은 달이기도 합니다. 뭐 어린이날, 스승의 날, 어버이날, 성년의 날도 있죠, 심지어는. 요즘 뭐 스승의 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영란법 때문에 아무래도 선물을 드리는 것이, 그리고 받는 입장에서도 많이 껄끄러운 분위기가 되어가고 있지만, 오늘 제가 잠깐 성년의 달 이야기를 해드리자면은요, 어쩌면은 이 날이 가장 비싼 선물들이 오고 가는 것 같아요. 부모 입장에서는 어른이 된 자녀들에게 아낌없이 좋은 것을 주고 싶기 때문일 텐데요. 성년이 된 참 의미를 축하하는 선물보다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이 뭐냐라는 질문에 목걸이나 명품백이나 현금을 선호한다라는 설문조사가 나와서 참 씁쓸함을 전하고 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낚시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성경 전도서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리 청년들이 젊은 시절에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조금은 구닥다리 선물처럼 느껴질지도 모르겠지만 진심을 담아서 성경을 선물해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젊어서 성경을 알면 인간의 지혜와 역사를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성경 말씀을 담은 사랑의 편지 한 장을 보내보시는 그런 5월이 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요.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음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의 음성으로 누군가 널 위하여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FM 106.9MHz 서울 주파수고요. 중파 1188kHz와 1566kHz를 통해서 중국과 북녘 땅 그리고 러시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와 여러분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화요일 이 시간 고려의학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의 건강을 지켜나가는 상식 배워보고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지식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일어나 걸어라 시간으로 꾸며드리고 있고요. 이어서 영광나사렛 성결교회 이영식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들으시고 여러분들 하고 싶으신 말씀, 소감, 찬양 신청 있으시면요. 샵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편으로도 사연 보내주실 수 있으십니다. 서울시 마포구 와우산로 56 극동방송 편성국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신앙 고백하시면서 5월 9일 화요일에 복음의 메아리 문을 열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집으로 가는 길이 아닐까라고 봅니다. 물론 대한민국도 저희 집이죠. 하지만 북한은 저에게 있어서 어릴 때 추억? 할머니가 맛있는 된장국을 끓여놓고 밥 먹자 라고 불러주던 집. 또한 친구들이랑 옛날 그런 추억의 놀이를 하면서 함께 추억을 쌓았던 웃으면서 그런 집이고 또한 가족들이 나를 기다리는 집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갈 수 있지만 산 하나, 자그마한 강 하나 놓고 갈 수 없는 것이 저의 집입니다. 저는 이런 집을 가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복음의 메아리 매주 화요일 이 시간 일어나 걸어라 시간으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고려의학을 통해서 우리 육신의 건강을 챙기는 건강상식 함께 알아보고요.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영혼을 회복하는 지혜를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탈북한 의사이신 김지은 한의원 원장이신 김지은 원장님 자리에 오셨고요. 그리고 북녘을 사랑하는 선교사님, 한꿈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임용석 목사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갱년기 지난 시간에 이야기 나누면서 결국은 돌파구로서 감사와 또 운동 이런 이야기를 저희가 나눴습니다. 뭐 호르몬의 변화라든지 어떤 약물요법으로 일시적인 효과를 볼 수 있지만 부작용도 크다. 뭐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눴는데 평균 수명이 길어진 게 결국은 다 이런 걱정을 해야 되는 원인인 것 같아요. 사실 뭐 50, 60에 이제 세상을 떠나야 되는 그런 사회 구조라면은 사실 뭐 갱년기를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평균 수명이 길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덤으로 더 얻어진 삶 어떻게 하면 더 의미 있고 즐겁게 보낼 수 있을까? 이것이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 그리고 뭐 북녘 땅에 계시는 분들에게도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사실 뭐 싫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무엇을 하려고 할 때 또 잘 하려고 잘 살고 싶다면 뭐 정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지난 시간에 갱년기가 무엇이고 어떻게 발병을 하게 되고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어찌됐든 이제 인체의 정상적인 생리적인 변화로 발생이 되는 증상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역행을 하거나 거부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대신 이제 좀 건강한 치료 방법을 찾는 건 필요하겠죠. 오늘 구체적인 이제 관리법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이야기를 해 주실 예정입니다. 네. 어차피 갱년기는 경하게든 중하게든 겪게 되는 것이거든요. 피해갈 수는 없죠. 그러니 뭐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쉽고 편안하게 넘길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꽤 많은 분들이 호르몬 치료를 받고 계시기도 하고 또 호르몬 치료가 좋다 하고 선호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당연히 효과도 있고 또 생리도 다시 시작되므로 해충된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지난주에 이야기 나눴듯이 부작용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호르몬제는 증상이 심각해서 도저히 방법이 없는 환자들에 한해서 물론 조금씩 사용을 하죠. 대신 아주 짧은 기간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고요. 증상이 심해진 다음에는 다른 치료로 대체하는 것이 필요하죠. 호르몬 요법을 대체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저는 고려의사고 한의사고 하니까 당연히 뭐 전통의학적인 치료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갱년기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들을 몇 가지로 쭉 구분을 한다면 우선 혈액순환 기능을 회복시켜야 되는 것, 네. 심신을 안정시켜야 되는 것, 자율신경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 그리고 지속적인 건강관리 이렇게 기본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조금은 모호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기능들이 회복되면 갱년기와 관련된 증상들이 여러 가지 불편해서 쉽게 벗어날 수 있거든요. 네. 예, 치료 방법으로는 뭐 약물 치료하는 방법, 침 맞거나 뜸 뜨거나 약침 치료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또 제시를 해주셨는데 다 이제 고려의학 관련한 방법들을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 한방요법이 구체적으로 이제 그 한약을 먹게 되면요 호르몬제를 복용을 하는 것과 같은 그런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걸까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게 호르몬 요법을 한방요법으로 완벽하게 대체를 할 수 있느냐는 게 좀 궁금합니다. 한방요법이 호르몬 요법을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예, 근데 한약은 호르몬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하지만 호르몬제를 투여했을 때 나타나는 효과에 못지않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부작용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이게 좀 중요하네요. 예, 예, 중요한 거든요. 갱년기 증후군이 한방치료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치료 원칙은 바로 수승화강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수승화강. 예, 네. 수승화강이라는 것은 찬 기운을 위로 올려보내고 위에 있는 더운 기운을 아래로 끌어내린다 이런 뜻인데요. 갱년기 증후군 환자들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증상이 바로 상열감. 즉 안면홍조와 땀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 순간적으로 덥고 땀이 나서 옷을 벗어 던졌는데 다시 돌아서니까 춥고 옷을 껴입어야 하는 이런 상황. 술 마신 것처럼 얼굴이 막 붉어지고 앞에 사람들이 있을 때 나서기 어렵고 예, 이런 것들이 그 내 개인한테 주는 그런 여러 가지 고통은 사실은 말로 다 할 수가 없거든요.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화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 인정합니다. 예. 그런데 땀으로 얼굴이 범벅이 된다면 그만큼 큰 스트레스가 정말 찾아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빨리 위로 올라간 이런 상승된 열감을 내려주는 치료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것이 바로 이 한의학이 수승화강의 원칙과 아주 적합한 치료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네. 이 화장 얘기하면서 이제 수승화강 원칙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제 또 귀가 번쩍 뜨이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아, 지난주에 이제 또 주상들의 지혜 이야기를 하시면서 사람의 일생이 여성은 7년 단위, 남성은 8년 단위로 이제 이렇게 사람의 인생에서의 어떤 육체적인 변화에 대해서 지혜롭게 구분을 해놓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에 맞게 이 치료법도 수승화강이라는 원칙을 구현을 해놓은 것 같아서 참 이게 또 우리 주상들의 지혜가 놀랍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한약으로 치료를 하는 거죠? 네, 한약을 드시는 것이 기본이에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약은 호르몬제가 아닙니다. 다만 여러 가지 한약제들이 가지고 있는 효능과 그것들이 서로 연합해져서 발휘되는 그 시너지 효과는 갱년기 다양한 증후군을 해소시키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가 있고요. 하지만 한약을 우리가 늘 복용할 수는 없잖아요. 예, 쉽진 않죠. 네.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뭐 침이나 뜸요법을 곁들여 치료하고요. 침은 인체에서 경락이라는 보이지 않는 이런 연결을 통해서 서로 자극을 주고받고요. 그러면서 부족한 부분을 또 서로 보완하기도 하고요. 이런 과정에 혈액순환도 잘 되게 하고 심신도 안정시키고 자율신경 기능을 조절해서 면역체계도 안정시키고 이러면서 신체가 여러 가지 증상들을 잘 이겨낼 수 있게 하거든요. 특히 갱년기 때 나타나는 증상 중 그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안면 홍조나 수족 냉증이나 이런 질환들 같은 경우에는 복부에 뜸을 뜨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추천할 수가 있어요. 아, 복부에요? 네. 뜸을 북에서도 하시네요. 네, 많이 하죠. 이게 보통 이제 몸을 좀 따뜻하게 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알고 있는데. 네. 예, 갱년기 때 여성들은 이제 뭐 얼굴 이제 말씀하시는 것처럼 화끈거리고 덥고 한데. 네. 뭐 이열치열입니까, 이건? 이게 배를 또 다 더 뜨거운 뜸을 뜬다는 게 어떤 네, 의미일까요? 약간 그런 개념으로 생각할 수가 있죠. 아, 정말이군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승화강의 원칙에 의한 것인데요. 위에 올라갔던 더운 기운을 자연스럽게 아래로 내려와야 사실 그것이 정상이에요. 근데 내려오지 못하고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은 아래쪽에 찬 기운이 사라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뜸을 떠서 아래쪽에 찬 기운을 흩어지게 하고 그 자리에 위쪽에 있는 더운 기운이 내려올 수 있는 이런 자리를 확보해 주는 거죠. 또한 복부에는 몸에서 가장 굵은 그 복부 대동맥이 있거든요. 이 복부 대동맥은 뱃속의 내장 장기를 비롯해서 몸 전체에 혈액을 공급을 해요. 그래서 복부에 뜸을 뜨면 복부 대동맥의 활동력이 강화되면서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요. 이로부터 자율신경 기능이 안정되고 우울감, 짜증, 불면증 이런 다양한 증상들이 해소되는 그런 효과도 기대할 수가 있죠. 배를 따뜻하게 해주는 게 뭐 여러모로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아하, 이것도 뭐 하나 배웠습니다. 네. 갱년기 치료에 이렇게 부작용, 호르몬 부작용이 문제시가 된다면 지금 말씀하신 뭐 뜸도 있고요. 뭐 수승화강의 원칙에 따른 다양한 치료가 적절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치료를 받으려면 사실 병원은 가야 되지 않습니까? 최소한. 네. 근데 북한은 글쎄요. 뭐 쉽지 않고 일단 시설 자체가. 그리고 또 기타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뭐 너무 오지에 계신다거나 뭐 비용 때문에 좀 부담스러우시거나 이런 분들도 아주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음식 그러니까 뭐 이제 실제 뭐 식생활을 통해서나 운동을 통해서 병원을 꼭 가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어떤 개선법이 있을까요? 당연히 그런 방법은 있죠. 근데 사실 저도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마음이 좀 서글픈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갱년기 증후군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과일들도 상당히 많아요. 과일. 예. 근데 북한 분들에게는 그게 구하기가 쉽지는 않으니까.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이 제가 지금 얘기하면서도 너무나도 좀 그 답답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선 토마토를 추천을 해요. 토마토. 이거 예. 북에서 구할 수는 있어요? 예. 토마토는 꽤 구할 수 있죠. 아, 그렇군요. 예. 이거는 과일이라고 표현, 과일 종류에 속하지 않고 토마토는 야채 종류에 속하죇. 예. 토마토는 뇌를 활성화시키는 물질이 들어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갱년기 때 우울하고 불안하고 피로하고 이럴 때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치매를 예방하는데도 아주 탁월하죠. 어허.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청명하게 하는데도 굉장히 그 좋은 그 식품이 될 수가 있고요. 토마토는 그냥 드셔도 되고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잘 설 익은 토마토도 많아요. 왜냐하면 미처 익기 전에 뜯어버리든가 비료를 잘 주지 못해서 잘 익지 못하고 중간에 떨어져 버리든가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뭐 볶아서 드시든가 김치로 담가서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외에 뭐 자두나 블루베리 같은 과일들이 그 여성 호르몬제를 자연스럽게 활성화시키는 물질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거는 사실 북한 사람들은 구하기가 그렇죠. 사실 쉽지 않아요. 예, 그래서 조금 미안한 부분도 있죠. 그렇지만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북한 분들뿐 아니라 또는 뭐 한국 분들도 있을 수가 있고 또는 중국에 살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런 분들은 뭐 자두와 블루베리 같은 그런 과일들이 여성 호르몬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아주 좋으니까 많이 드신다면 꼭 도움이 되실 거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북에 계시는 분들도 할 수 있는 운동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갱년기 때 추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운동 바로 걷기예요. 야. 항상 걷기가 가장 좋기는 하지만 등산보다는 무릎이나 발목에 무리가 적게 가기 때문에 무릎이나 발목에 무리 가는 건 왜냐하면 에스트로겐이 분비가 되지 않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골다공증이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너무 무리한 그런 운동을 안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햇빛 쬐이기를 필수로 하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이건 근데 뭐 북에 계신 분들 하지 말라 그래도 하게 되실 네. 것 같은데요. 네네. 네, 이게 왜냐하면 갱년기를 앓게 되면 사실은 그 갱년기 경중을 떠나서 상당히 허전하고 우울하거든요.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아 내가 여자로서 역할이 다 끝나서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죠. 예. 그리고 남성분들은 또 남성분들대로 남성다움에서 많이 내가, 저하되기 때문에 뭐 위축되기도 하고, 예, 상실감이 굉장히 크고, 이렇게 우울하거든요. 이럴 때, 이런 우울증에서 그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햇빛을 쬐이는 거예요. 햇빛을 쬐이면 세로토닌이라는 그런 호르몬이 그 합성이나 분비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이 세로토닌은 우리 우울한 감정에 활력을 불어넣어서 아주 큰 역할을 하게 되죠. 근데 사실 뭐니 뭐니 해도 지난주에 그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드렸지만 긍정적인 생각. 네. 예, 항상 감사하고 감사. 다 잘 될 거야. 예, 이런 거. 그리고 꾸준한 자기 관리.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보통 우리가 사춘기는 누구나 다 겪게 되잖아요. 그렇다고 사춘기를 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렇죠. 예, 갱년기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다 겪고 있는 갱년기도 사실은 병이 아니라는 것.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충분히 치료 가능하고 원성 회복이 가능한 시기니까 잠깐 있다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북한 동포들도 사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굉장히 많겠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갱년기도 잘 이겨내시고 좀 더 지금보다 좋은 세상을 만나게 되지 않을까 신심을 가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멘. 아멘. 갱년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신체적인 변화 이야기도 많이 나눴지만 또 우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성경에서 이 중년의 위기를 갱년기겠죠. 참 지혜롭지 못하게 넘긴 인물이. 성경이 대단합니다. 사울 왕이 저는 좀 생각이 나요. 이 사람이 사울은 천천이고 다윗은 만만이다라는 이 노래가 이제 전국에 퍼지면서 결정적으로 이때부터 뭐 다윗을 이제 막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제가 보기엔 질투인 것 같아요. 젊은 다윗, 나는 이렇게 노쇠에 가는데 나는 왕인데 젊음이 비교했을 때 한없이 좀 뭐가 내가 좀 초라해지는 것 같고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자로서 어떤 자신의 그런 위상이 젊은 다윗에게 철저하게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그 순간 악신이 거기서 온 것 같아요. 네. 우리라고 이러지 말란 법이 없을 것 같아서 네. 신체 변화 때문에 이렇게 우울함이 느껴지게 될 때 성도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목사님? 네. 사울이 그 천천히고 다윗이 만만이다 했을 때 질투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전에 이미 이제 그런 것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사울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는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 사울은 이미 그 전부터 불순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처음에 순종했다가 불순종으로 쭉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이제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이 만만했을 때 틈이 탄 거죠. 이미 이제 무너진 상태에서 이 말이 들어왔을 때 된 것처럼 우리가 평소 때 매일매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생은 순간의 합이기 때문에 순간순간마다 우리 깨어있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오는 사자같이 다르기 때문에 틈을 보이지만 틈을 보인다 할지라도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고 또 이렇게 막아내시면 좋겠습니다. 갱년기보다 더 무서운 게 이 영적 전쟁에서 틈을 보이고 무너지는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은 사단의 그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데 틈을 주셔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갱년기는커녕 말이죠. 이 인생의 시간이 마치 거꾸로 가는 듯한 그런 멋진 사람도 성경에 간혹 등장을 하거든요. 네. 갈렙이라는 인물이 저는 먼저 떠오릅니다. 그럼요, 그럼요. 이 사람이 기가 막힌 사람이죠. 성경 말씀에 보면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라고 하면서 자기를 앞장서서 전쟁터에 내보내달라. 내가 저 기업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이러면서 지금 전쟁터에 나가겠다고 지금 선언을 하는 거 아닙니까? 네, 15? 맞습니다. 네네. 이 사람이 지금 85세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신체적으로 정말로 이렇게 강건해서 이런 얘기를 했는 건지 아니면 정말 그런 자신감으로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건지 사실 잘은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영혼이 정정할 수가 있을까요? 이제 갈렙이 제일 먼저 보면 주님께서 정말 갈렙을 함께 하시고요. 또 갈렙도 주님과 함께 하는 믿음의 사람이었고요. 특별히 이 갈렙은 누구와 함께 했냐면 모세 이후의 지도자 여호수아와 함께 했습니다. 여호수아.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항상 함께 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또 어떤 분이십니까? 유대한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니까 그 영향력으로 갈렙도 역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이 주님의 말씀을 늘 함께 했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 항상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갈렙이 여호수아가 항상 있을 때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하더라. 그래서 나오는 그 놀라운 힘이 있고요. 뿐만 영적 힘만 있을 뿐만 아니라 분명히 여호수아와 갈렙은 영적 힘이 있으면요 반드시 몸도 건강합니다. 왜냐하면은 자기 관리가 철저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그러면 신비로운 게 아닙니다. 대단히 상식적이고 보편적이면서도 철저한 자기 자신의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갈렙은 85세일지라도 전혀 고혈압, 당뇨 이런 선임병이 전혀 없는 그래서 정말 자기 인생을 아름답게 잘 관리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교회에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대다수 보면은 나이 드셨던 분들의 성교회가 가보시면 거의 다 갈렙 성교입니다. 갈렙 성교회가 다 나이 드신 분들의 성교회인데 나이가 들어도 정말 얼마든지 힘있게 능력있게 할 수 있다. 그러려면 정말 주님과 함께 해야 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 영적인 힘, 마음의 힘 이런 것들이 잘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그 못지않게 육체적인 힘도 같이 겸비했을 때 갈렙받던 유대한 인물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어찌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소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소명을 완수할 때까지 그 건강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나라는 또 생각도 하게 되네요. 그렇죠. 책임져 주지만 또 본인도 갈렙도 인간의 관리, 그러니까 인간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좀 잘못하면 하나님이 다 하시지만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가장 중요한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책임도 다 했다. 그래서 갈렙은 대단히 정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오늘날도 좀 본받아야 될 아주 정말 유대한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모세가 80이 되어서야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참 이제 인생의 마지막을 향해서 한풀 꺾이는 시점이다라고 생각하는 때가 오히려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라는 그런 삶의 귀중한 소명을 받아야 되는 시점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최근에 나온 책들 중에 100세를 살아보니라는 네. 책을 지은 김형석 교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인생의 가장 그 제일 좋은 시기는 언제냐? 60세에서 80세까지. 아. 그러니까 59세까지는 대단히 이제 시행착오 또 이런 여러 가지 경험들을 했다가 꽃을 피우는 것은 60세에서 80세까지. 대단하시다. 살아보니 100세를 살아보니 그 말을 들어볼 때 우리 인생이 아직 80이 안 된 분들은 아직도 내 전성기는 아직 아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잘 준비해서 우리 인생을 잘 준비해서 60세부터 80세까지 20년을 주님 앞에 멋지게 사용되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그날이 아직 60이 안 됐지만 그때가 저는 통일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세상적인 제도와 관습에서는 60 이후를 은퇴라고 하면서 이제 노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처럼 뭐 제도권이나 경제권이나 인생의 사이클을 그렇게 만들어 가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기에서도 자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또 놀라운 소명이 60 이후에도 기다리고 계실 수 있습니다. 100년을 살아보니 김영석 교수님 말씀처럼요. 정말 뭐 80 이후가 이 사람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라고 쓰임받을 어떤 귀한 시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잘 관리하시고요. 또 그 안에 영혼의 육신의 집 안에 계시는 성령이 잘 일하실 수 있도록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아멘. 북한이나 남한이나 결국은 자기 자신이 달렸습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셨고요. 그걸 어떻게 관리하고 진행시키느냐에 따라서는 전적으로 우리에 달렸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있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 남한이 있다고 교만할 필요도 없고 남한이나 북한 내가 있는 곳에서 순간의 합을 이루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낙심과 교만을 버리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면서요. 지금까지 일어나 걸어라 우리 김지은 한의원 고려의학 전문가이신 김지은 원장님 그리고 풍력을 사랑하시는 한꿈교회 담임 목회자이신 이명석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귀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힘내십시오. 이 프로그램은 한국 오픈도어 선교회와 함께합니다. 나의 병든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걷고 젖주소서. 주여 당신 뜻이라며 나를 거쳐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붓고 주 앞에 엎드려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강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젖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신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리. 나의 병을 고쳐주신 참 감사합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전용대의 음성으로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듣고 계시는 이 방송은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복음의 메아리입니다. 이제 말씀 함께 듣고 은혜 나누는 시간입니다. 영광나사렛 성결교회 이영식 목사님께서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본문으로 은혜로 사는 인생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말씀 함께 하시기 전에 성경 본문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사람 보디발이 그를 데리고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이 세상에 성공적인 삶을 바라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형통과 번영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데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의 길은 자신의 능력과 실력을 키워 탁월함으로 성공을 일구어내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을 최대화하고 극대화하는 길입니다. 또 하나의 길이 있습니다. 은혜의 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은 가장 낮은 신분이었습니다. 초라한 노예였습니다. 그 당시에 노예는 싸구려 상품입니다. 그런데 가장 초라한 인생이 어떻게 가장 위대한 인생으로 바뀔 수 있었을까요? 사실 요셉이 노예의 신분에서 총리의 신분으로 바뀐 것은 그의 노력과 능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의 노력과 능력이 전적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노예가 노력해봐야 노예일 뿐입니다. 능력 있어 보아야 다른 노예보다 조금 나은 노예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가 뛰어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노력이나 능력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2절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그의 노력이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형통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서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가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큰 힘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면 능히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유독 요셉과만 함께 하셨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실까요? 성경을 통해 보면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하기 위해 특별히 한 일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요셉이 다른 사람과 다른 점이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은혜란 말입니다. 요셉은 두 번의 같은 의미의 꿈을 꾼 일이 있었습니다. 그 꿈이 그를 위대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꿈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습니다. 은혜란 말입니다. 다만 요셉은 그 꿈을 귀하게 여기고 그 꿈을 따라 살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고 산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위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성실한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지혜를 멀리하는 삶이었습니다. 창세기 39장 7절에 보면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주인이 모든 것을 내게 위탁했지만 당신 아닙니다.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 주신 꿈을 품고 사는 사람은 죄를 멀리하고 열정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합니다. 바로가 꿈을 꾸고 다른 사람들이 해석을 하지 못하자 꿈을 잘 푼다는 신하들의 말을 들은 바로는 요셉을 불러 이렇게 말합니다. 들은 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더라. 그때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꿈을 가진 사람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기근 때문에 양식을 구하기 위해 애굽에 찾아온 형제들을 만났을 때 요셉은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창세기 4장 5장 7절에서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지금 자기가 자기 된 것은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돕는다면 우리에게 어떤 과제도 결코 문제될 것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 각각 위대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위대한 꿈을 이루기 위해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약속이 주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음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여 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짐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복음 전파의 꿈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입니다. 이 꿈이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충만하여 새해에도 형통한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영광나사렛 성결교회 이영식 목사님께서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말씀 본문으로 은혜로 사는 인생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역번호 031-704-2107번 영광나사렛 성결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통일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대한민국의 대선,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지도자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귀한 한 표를 행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하고 투표하면 우리에게 가장 선한 지도자를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복음의 메아리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강한빛이었습니다. 승리하십시오. 주